번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여전히 운명일까? 덩굴처럼 손가락 걸고 했던 약속을 기억할까? 엇갈린 시간을 헤매어도 너에게 닿을 수 있다면 나는 아득한 우주에 던져져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. Oh yeah. 다음 생에 넌 꽃으로 태어나 본다는 건 담아두고 싶은 거야. 행여 잊어버릴까봐 간직하고 싶은 거야. 언젠가 네가 없는 하루 살아가기 위해 내가 무너지지 않게 기억하고 싶은 거야. 널 안아준다는 건 기다려달라는 거야. 혹시 나 없는 세상을 서러워 말라는 거야. 수천 번 다시 살아도 너를 찾아갈 테니 처음 사랑하던 사무치게 끌어안을 거야. 엇갈린 시간을 헤매어도 너에게 닿을 수 있다면 나는 아득한 우주에 던져져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. Oh yeah. 다음 생에 넌 꽃으로 태어나 그러니 마음 놓아도 돼. 예쁜 같은 온기를 품에 가득 안고서 너 있는 곳으로 찾아갈게. 또 만나 우리, 다음 생에 넌 꽃으로 태어나 갈게. 우연 같은 필연으로 또 만나 우리.